하지만은 않아. 세월이 좀 멋은 흉내낼 수 없으니 멋지게 남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. 뒤내리는 저녁 어느 작은 카페에서 창밖에 도둑 고양이가 나를 보네.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고 있었지. 흐트러진